말씀 역대급으로 길죠. 예, 스토리를 자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오후에 뉴 필라델피아 교회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좌석을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예, 좋죠. 네, 빈 곳을 채웠으면 좋겠어요.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다라는 제목을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에 보면 말라기서가 있어요. 말라기서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을 건설하고 유지할 능력이 없다라고 선언을 해요. 이스라엘 자체는 이 능력이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조건화가 잘 안 돼요. 왜 하나님 이스라엘 들었습니까? 그러면 조그맣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들었습니다. 막 그래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야곱으로부터 왔어요. 그 조상을 막 이 민족 전체가 조상을 따라가 보면은 결국 맨 위에 누가 있나?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보면 이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아들인데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열두 족속의 족장들이 되는 스토리들이 앞으로 펼쳐가야 돼요. 야곱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은 아주 야곱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천국에 계신 분이 좀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찌질하세요. 굉장히 인간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야곱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프레드릭 비크너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흰 고래는 모비딕에서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왜 모비딕이 흰 고래 얘기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흰 고래가 그렇게 많이 안 등장해요. 그 바다를 자세히 그렇게 많이 찾으려고만 했을 뿐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책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안 등장해요. 다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속에서 그 배후에 근데 모비딕에서 흰 고래가 없으면 모비딕이 아니잖아요. 모비딕을 모르심. 그래서 고래 이야기인데 고래가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의 스토리로 막 이어졌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스토리와 의미가 있어요.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아 야곱 이런 인생이구나라는 걸 초점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안나 카레리나라는 소설책이 있잖아요. 800페이지가 되는 소설책이에요. 거기에 맨 앞에 이 줄로 시작해요.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아 있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가정사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게 많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이것이 결국은 통합적으로 갈 건데 배워야 될 게 또 있어요. 오늘은요, 가를 건 가르고, 뺄 건 빼고, 붙잡을 건 붙잡아야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앞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좀 사전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요. 삶을 통해서. 우리 삶 안에 결국 뒤에 보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이걸 시줄과 날줄처럼 막 얽혀 있어요. 자수를 하는 거 뒤에서 보면은 이게 막 복잡해서 안 보여요. 그런데 대충 다 마무리돼서 이걸 탁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멋지고 아름다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에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한쪽으로 붙들고 계세요. 내가 삐뚤삐뚤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야곱이 딱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드라마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 딱 맞는 캐스팅 인물이 누구라고요? 야곱. 예, 사기꾼과 같은 인생 야곱. 요즘에 마블 영화를 보면은 마블 슈퍼히어로 영화를 보면은 옛날에는 완벽한 슈퍼히어로인데 요즘 되게 인간적이에요. 그죠? 로마 신화 보는 것 같아. 막 엉뚱한 짓도 하고 막 그래도 그 사람 어떤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좀 이게 마블처럼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런 매력도 없어요. 진짜 찌질한 인간 군상에 있는 모습 그대로. 아니 저 사람은 친하고 싶지 않다. 딱 그 인간입니다. 딱 그 인간을 하나님 들어가지고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5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여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여 가서 여호와께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적으로 이 뱃속에 있는 아이 둘 쌍둥이에게 하나님 예언을 주셨어요. 앞으로 이 아이는 큰 나라를 이룰 거, 둘 다 큰 나라를 이룰 건데 이 쌍둥이 아들 중에서 적은 아이가 나중에 큰 아이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이건 뭐 하나님만 할 수 있죠. 어떡하겠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도달합니까? 기도로 도달할 뿐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리브가도 하나님께 가서 물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어떤 자매님이 병에 걸렸는데 기도하는데 병을 하나님 낫게 하셔서 그래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겠습니까? 폐렴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전하고 늘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면 은 돌아와가지고 1호, 2호, 3호 남자아이 있는데 꼭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1호, 2호, 3호 그러면 은 엄마가 와서 기도를 해줄 때 머리가 이렇게 차가우면 은 이제 자기가 1호를 맨 처음 기도받는 거 아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가 차가운 데 들어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가장 차갑게 기도가 느껴진다 그러면 내가 첫 번째 기도받는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막 그런 식으로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는 축복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기도를 많이 받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일찍 저기 중간쯤에 또 돌아가시고 삶도 막 꼬이고 아버지가 재혼하시고 뭐 이런 가운데서 인생 포기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만화에 꽂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돈벌이가 안 되다 보니까 성인 만화 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아이 그런데 그냥 막 살기로 한 그 순간에 병이 걸렸네. 곧 죽게 생긴 거예요. 폐에 기흉 정도가 아니라 여기 뭐 고름도 나오고 뭐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막판에 하나님이 붙잡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녹아나기 시작한 거죠. 과거에 엄마가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죠. 수술 4시간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했는데 너무 놀라운 건 시술대에 들어가기 4시간 전에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갖고 뛰어온 거예요. 뛰어왔어요. 이 환자 다 낫다. 이거 말도 안 되는데 나아버린 거예요. 나은 걸 체험하니까 이 형제가 매일마다 성경 읽는 그것을 계속 습관화가 해서 한 달에 성경을 두 번씩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김철규 만화 작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뒤돌아보니까 아버지가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45살 돼서 아버지 엄마 모셔야 되고 애들은 몇 명인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무게감을 이해를 못해서 아버지가 치고받고 새엄마를 인정도 안 하고 했던 그런 모든 모습이 다 아픔에 대해서 녹아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19금 만화를 버리고 철로 역정을 지금 아마 출판된 걸 알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잘 그리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해요. 엄마가 미리 본 것이었을까? 내 삶을. 뒤돌아온 거예요. 형은 또 목사가 됐어요. 참 삶이란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아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섭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누군가는 기도하고 뿌려놓은 사랑이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니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벌써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애들이 태어나서 자라는데 자꾸 쌍둥이다 보니까 비교 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형을 좋아했다? 아버지가 좋아했어요. 이 편애는 무서워요. 편가르기가 돼버려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돼버려요. 자기는 아버지한테 인정도 제대로 못 받는 것 같고 늘 사회생활에 형이 더 잘하는 것 같고 성취가 뛰어난 것 같고 제 친구 중에 진짜 쌍둥이가 있어요. 이란성 쌍둥이인데 광장교회라고 담임 목사로 있어요. 근데 이 형이 잘 나가요. 삼성을 다닌대요. 이게 맨날 짓눌려 다니는데 자기는 정체성이 없이 가보면 누구의 동생 쌍둥이인데도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언제 한번 형을 이겨보나 이런 마음이 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러다가 형에게 약점이 있는 걸 발견했고 형의 장자권을 가져오기를 결정했어요. 어쩌면 엄마가 미리 얘기해 준지도 몰라요. 야, 네 눌려 살지 말아라. 너가 하나님 예언이 이렇게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 아마 했을지 모르겠어요. 형의 약점이 뭐였어요? 먹을 것. 아, 형은 먹을 게 약해. 먹을 거가 너무 한 끼만 굶으면 세상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야. 아, 미식가인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회생활도 잘하고 사람을 칭찬받고 남성답고 아주 멋진 형인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장자권을 가져와 버렸어요. 여러분, 사실 법적으로 계약서까지 써버린 거예요. 그죠? 정당했어요. 그런데 기만했어요. 사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법적으로는 따질 수가 없어. 자기가 그렇게 약속해버린 걸 어떻게 해요? 자, 하여튼 형의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여러분, 형은 정말 가족, 아버지가 기대하는 아주 좋은 맏형의 역할을 했을까요? 자세히 묵상해보니까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가정 전체를 끌려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축복과 두 배의 축복과 더불어 책임의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이, 장자의 명분은 무슨 소원이냐? 지금 먹고 죽게 생겼는데 하면서 그냥 그걸 팔아버린 거예요. 아, 그럼 아버지한테 잘했던 그 태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서머셋 모험이란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당신에게 평가를 요구할 때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칭찬이다. 주변의 아청꾼들을 모아두고 자신의 자부심을 도두려는 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 아, 요 구절을 읽는데 내가 이 애서가 좀 이해가 되는가? 그랬을 것 같아, 느낌이. 아버지의 칭찬이 좋은 거야. 아버지를 위해서 섬긴 게 아니라 아버지의 칭찬이 좋은 거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의 명분과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아버지 칭찬도 나 좋으니까, 아버지 나 좋아하니까 이제 그 수준으로 산 거죠. 자, 그런데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면 한 두 가지 보면 알아요. 첫 번째, 장자권을 무시했어요. 가족 전체를 책임지는 자기만 생각하는 태도로 버려버린 거예요. 두 번째, 결혼을 함부로 했어요. 결혼하는 거 보면 알아요. 함부로 하는 거죠. 보세요. 자, 이 26장 34절 35절 말씀 읽습니다. 26장 34절 35절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부에리의 딸 유딕과 엘론의 딸 바스마스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결혼 늦게 해가지고 고민시킨 건 아니지만 일찍 잘 알아가지고 했긴 했지만 문제는 이방족속과 결혼을 한 거예요. 언약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마음에 아픔이 됐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다라고 말해요. 어떤 근심인지도 몰라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유대나 한국인이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뭐가 비슷하냐? 씨월드가 비슷해요. 상당히 흡사해요, 그 스타일이. 그래서 굉장히 아시아적인 그런 게 있어요. 이 시엄마랑 이 며느리 사이가 너무나 힘들어. 나중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표현할 정도로 너무 힘든 거야. 그 근심이 됐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에서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겉에 명분만 자꾸 얻으려고 하지 진짜 그 마음을 사서 책임져서 살려는 삶의 태도가 사실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고자 할 때 줄만한 어떤 삶의 스타일이 사실이 아니었어요. 다만 장자로 났다는 것, 그래도 그 법적 지위가 있다는 그것이었는데 법적으로는 팔아버렸고 지금은 또 이런 모습이에요. 자, 오늘 그 드라마 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에 들어가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둘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보세요. 이번에 이삭이 이 드라마에 등장하세요. 굉장히 무게감 있는 조연급으로 등장하세요. 이 장면에서는 등장을 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야, 나 이제 갈 나이가 된 것 같아. 나 많이 살았어. 이제는 좀 넘겨주고 가야 돼. 축복권과 또 가정 전체를 다스리는 권위나 이 축복들을 해야 되는데, 야, 그런데 너 저번에 축복권 팔아버렸잖냐. 가족 사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모르게 진짜 복은 우리끼리 좀 하자. 이거예요. 이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여기서 구도를 보이십니까? 큰아들과 아버지가 한편이 되고 엄마와 작은 아들이 한편이 된 거예요. 이 구조가 그렇게 돼가는 거죠. 자, 황혼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여요. 아버지들이 축복하면 그 예언이 돼서 그의 삶이 흘러가. 여러분, 유언은요, 축복되게 잘해야 돼요, 자녀들한테. 진짜요, 그게요, 삶의 뿌리가 돼서 흘러가는 게 돼요. 그래서 많이 축복해 주세요. 근데, 자, 누구한테만 하기로 결정했다? 에서한테. 가족 다 있는 데서 하기로 결정했다? 아니, 둘이서만, 비밀리에. 이게 편해져. 자, 두 가지 실수를 좀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두 가지의 함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편애와 편견으로 그래도 우리 집 집안은 애서지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안은 애서지. 처다들인데 이런 마음을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편견을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포기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나 이제 갈 날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이제 갈 날 됐다. 아니거든요. 이후로 43년을 살거든요. 놀라운 사실이죠. 43년을 살아요. 43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이제 갈 날 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게 가정 내에 어려움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참 아파요. 여기 읽어보면. 자, 이 예언을 누가 들었어요? 뒤에서? 아이고, 리브가가 들어버렸네. 리브가는 가뜩이나 며느리 때문에 마음 끓고 에서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해질 상황에 또 아버지가 얘만 끼고 또 돌아버리니까 이삭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삭에게 이런 뜻을 주기로 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지고 어려워졌어요. 자,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이삭도 먹는 거 좋아하고 에서도 먹는 거 좋아해요. 안 먹고 그냥 축복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금식기도 능력이 두 배인데 또 안 먹고 금식하면서 기도해 줘야 할 텐데 먹을 것으로 좀 먹고 다음에 한번 내 축복하자 하는 그 틈에 그 틈이 그냥 틈이 돼가지고 또 그냥 이삭이 확 들어가는 틈이 됐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네가 받아야 돼 라는 소리에 네가 받아야 돼. 나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 인간적 이유도 당연히 네가 좋겠다 마음이 들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네가 받아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1절 12절을 보면요,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좀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이 그래도 저번에도 법적인 거는 장치를 다 해놨는데 이번에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 내 형에서는 털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한 사람이고 아버지가 나를 분명히 붙잡고 만질 텐데 내가 어떻게 속일 수 있겠냐고. 눈에 속이는 자, 나중에 걸리면 이게 딱 걸리면 나는 속이는 자로 아버지 앞에 드러날 거고 아버지의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 같다. 엄마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 말씀.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해대.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여러분 엄마한테 잘하세요. 엄마는 가정의 컨트롤러예요. 엄마는요 중요한 물길을 돌려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엄마한테 잘하십시오. 자, 근데 어쨌든 자 저주는 나한테 돌려라. 내가 그렇게 감당할 테니까 너.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 쓴 이 창세기 토라 부분에서 이걸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리브가를 존경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요. 저주는 너에게 없을 것이라고 예언 중에 나에게 말했으니 아들아 너는 오직 나에게 순종하여 가서 나에게 짐승을 가져오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언이 있다. 너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 원문을 좀 더 고대의 원문들 보면 너의 죄는 내가 돌리겠다. 실제로 이 리브가는 이때 이후로는요 야곱을 못 봐요. 삶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가족 관계망 안에서 보면 얼마나 계속 원망에 쓴뿌리를 다 받고 살아야 되고 남편도 속인 그런 사람처럼 또 보여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엄마 이거는 도둑질이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러다가 걸리면 나 더 죽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민만 했을 뿐이지 동의합니다. 이삭은 자기 운명을 찾아갑니다. 이삭이 아니라 야곱은 자기 운명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드디어 염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염소 새끼 두 마리로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15절에 보면 그의 마달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갖다가 하고 또 계략을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야 너 손 이거는 매끈한 거는 염소 털을 붙이면 돼. 염소 새끼 이 뭡니까 이거 그죠? 예, 털을 붙이면 돼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다 양털이나 이런 걸 다 준비를 해서 이제 보내줍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위에 나가서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 정도쯤 되면 드라마가 굉장히 긴장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이,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온즉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는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To be continue 그러고 다음 회에 뭐 이런 이게 나와요. 너무 긴장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이 첫 말이 이러한 속임들이.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로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라. 세상에나 보십시오. 이제는 자기의 의도를 따라서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끌어와 버려요. 하나님의 권위마저도 끌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했다라고 말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그런데 또 맞아요. 크게 보면은 틀린데 맞고 맞은데 또 틀려요.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긴장감이 아주 고조가 되지만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할까? 또 속편 나오기 딱 좋아요. 다음 편 나오기 딱 좋아요. To be continue 그러면서 이게 막 40부작으로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분위기에 얼마나 긴장감이 있겠습니까? 22절 23절에 보면은 드디어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요. 아, 참 기가 막혀.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로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로다. 아, 요거 가지고 진짜 드라마 만들어 좋겠어요. 자,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축복하였더라. 결국은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현장은 줌업을 한 게 그 다음 장면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럼 마음이 풀어질 때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마음이 기쁘면 마음껏 우리에게 축복한. 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볼 때 주님은요 마음껏 축복하길 원해요.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를 가득 붙들고 있으면 그분에게 기쁨이 되고 그분의 감성이 그분이 축복하려고 한 통로가 여기에 열려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길 원하세요. 이 아버지도 흡족해졌어요. 그 섬김에. 그래서 마음껏 축복을 했어요. 저는 이게 갑자기 손흥민으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뜬금없이. 자, 제 표현 한번 들어보세요. 가까이서 보면 인간적으로 긴장되고 서글픈 장면인데 갑자기 축구 경기로 확 보이더라고요. 인생 슛을 넣기 위해서 엄마는 심판을 모르게 반칙 어시스트를 했고 골키퍼인 에서가 나온 틈을 타서 멀리 이렇게 물 마시러 갔는데 그 틈을 타서 슛을 쏴버렸고, 심판 이삭은 권위자로 이미 골인 선언을 해버렸고, 경기는 끝났고 벌써 우승컵이 들려진 상태인데 VCR로 확인을 해봤는데 아니었어. 마치 마라도나가 헤딩 슛을 했는데 손으로 넣은 거였어. 어떻게 이미 우승컵을 가져갔는데. 이게 그런 장면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축복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거기까지요. 복의 존재, 존재 자체의 복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2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느라. 하늘과 땅의 기름진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느라. 사람과 가족 안에서 축복 자체가 되는 삶이에요.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표현해, 영권, 물권, 인권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 돼서 그가 복이 되는 존재가 되어지고 사람의 복, 또 여러 가지 물질의 복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러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이 복은,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적인 복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도 하나님이고 마지막도 하나님을 대여해서 이 축복이에요. 자, 이 축복을 마치고 누가 돌아와요? 이 드라마에서는 항상 이게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황망해져요. 31절 3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별미를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와, 이거 진짜 쇼크로 쓰러지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이 어르신이 얼마나 충격이 됐을까요? 깜짝 놀랐을까요? 아이고, 내가 이 막내 아들한테 당했구나. 또 어떤 마음이 또 들까요? 아니, 내 아내가 나를 속였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지겠어요. 순간 가정이 홍해 갈려져서 쫙 갈려졌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삭은요, 하나님은 알잖아요. 이면 뒤에 있는 거를 딱 알아요. 왜냐하면 뒷부분을 딱 보니까 금방 아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임이니라. 심히 떨었다 그래. 비통함과 분노함, 아이고 당했구나 이런 마음과 동시에 축복이 그렇게 흘러갔고, 내가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하는 걸 내가 경험을 했는데 이건 그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이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다가 깨달은 건, 아, 이거 이삭이었구나 아는 거죠. 이건 내가 변기할 수 없다라는 거야. 아니, 이게 말뿐이라면 뭐 말이라면 몇 번씩 남발해 주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잘 보이려고 칭찬 얼마나 많이 해요. 헛말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 것과 이게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이건 복과 함께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말이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실린 말이 있어요. 이미 그 축복은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 받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 건 글자를 읽는 거지만 이 글자의 무게감이 실려서 우리의 삶을 강타할 때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 근데 동시에 이게 이 이삭이 그걸 경험한, 아, 이건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 무게감이 실려져 버립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럼 아버지, 그리고 영적인 축복 그거 말고 그냥 다른 축복도 많이 있잖아요. 그걸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무슨 피자 먹는 것 같습니까? 다 먹었다가 없어진 그런 겁니까?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좀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장자권은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게 합당한 복을 받는 것도 그 한 사람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리브가를 통해서 예언도 많이 알고 있었고 인생의 안목이 있었어요. 이 사태를 드디어 섭리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해요. 37절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죠? 만약에 야곱 입장이라면은 그렇겠지만 에서 입장에서 또 이렇게 묵상해 보면 아유 마음이 힘든 거죠. 그죠? 자, 그럴 때 아버지가 에서를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해 줍니다. 이게 축복 기도인지 뭔지 참 헷갈립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음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알쏭달쏭한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장자권의 축복이 아니라 세상의 축복이라도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나는 아무런 축복이라도 받길 원합니다라 말합니다. 이 부분에 매튜 헨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축복은 받지 않아도 좋으니 세상 축복이라도 좀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름진 그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아니라 세상 복인 거예요. 그 땅과는 좀 멀리 있을 거예요. 너의 머물 땅은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너가 차지할 땅은 있을 것이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너는 어떻게 산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지 않고 네 힘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칼의 힘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내 아우, 하나님의 그래도 그 섭리적 은총의 사람을 너는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멍해처럼 힘들 건데 언제 벗는 줄 아니?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이 본문이 되게 해석하기 어려운데 후기 탈무드를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아, 이것 때문에 고생 좀 했어요. 거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그의 자손, 곧 이삭의 자손, 그의 자손이 율법의 말씀을 거역할 때는 너는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제거하게 될 것이다. 이삭마저도 그가 그의 길을 가지 않을 때 그때 너는 그 멍에를 벗을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 에서는 에서로 살아야 될까요? 평생 이삭은 이삭으로 살아야 될까요? 유대인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재밌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과 이 에서는 먹는 것이 참 약했어요. 영적 미각만큼이나 영적 감수성이 그냥 먹는 육신적 미각보다는 영적 감수성이 있었더라면 또 영적 성품과 하나님의 성과 뜻을 잘 분별해서 성실하게 살았더라면 이 에서가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의 이런 모습을 다 보셨던 것이죠. 이것이 철저히 이 에서 입장에서는 분노하고 속상하고 복수 갚아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지만 사실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문제였지 하나님은 내 삶에 무엇을 원하지라 근본으로 돌아가서 묵상을 해야만 하는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중에서 보면은 제일 저주받은 인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라예요. 고라. 고라 아시죠? 대적하면서 완전히 망해버려서 땅이 쩍 벌어지면서 밑으로 확 드러나서 저주받아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고라와 고라의 후손들이요 그렇게 저주받은 삶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이 계열에서 사무엘이 나와요. 사무엘이 별로 안 놀라시나요? 네, 별로 안 놀라.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여러분 교단 중에 전 세계 교단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성숙한 교단 중에 하나가 성공의 교단이 있어요. 지금 시청 옆에 가면 아주 아름다운 그 성공의 그 교당이 있거든요. 그게 참 아름다워요. 근데 사실 그것의 시작은 그 왕이 재혼하고 싶어가지고 만든 교단이에요. 아, 처음에 이상하게 시작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가장 아름다운 교단 중에 하나예요. 아주 성숙한 교단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또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시잖아요. 불법적인 관계 안에서 시작했던 그 관계 안에서 그냥 저주받고 인생 끝날 것 같은 그 삶에서 쓰레기통 안에서 장미가 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평생 애설애설로 살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목소리를 전해준 건 너희들 배워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배워라. 이 관계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배워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통해서 배울 거를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배우지를 못했어요. 41절 말씀 보면요. 심중에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아버지 죽을 때 가까이 내가 야곱을 죽일 거다. 심중에 말했어요. 아마 혼잣말로 했던 것 같아요. 이걸 누가 들었어요? 심중에 했는데 들었다면 리브가는 예언의 은사와 투시의 은사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냥 혼자서 얘기했지 않았을까. 저 자식 막 이런 거 이걸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리브가가 듣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육신의 아들 이미 하나를 그냥 내가 사랑하고 존중은 하지만 이미 걔 마음 안에 나는 지워졌는데 어떻게 하루에 둘을 잃을 수 있겠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야 너 빨리 이제 도망가라 이렇게 작전을 또 짜주십니다. 자 그런데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이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명분을 어떻게 마련해요? 결혼. 나 애서 때문에 그 가정 너무 힘들었는데 살 소망도 없는데 얘는 제발 좀 우리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 그쪽에서 좀 결혼 좀 시켜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요 그게 반론을 필 거면 반론을 폈는데 그냥 해버려요. 이삭도 힘들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라고 해서 보냅니다. 축복을 해줘요. 28장 1절에 보면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죠? 28장 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저기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해서 보내줍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가정의 유업, 신앙 위에 있는 축복들, 거기로 파생된 모든 축복을 블레싱 해주면서 너 거기 가서 결혼해라 하면서 보내버립니다. 이것이 야곱의 여정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 드라마에 통해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뜻에 대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인간은 자기 편향성이 있어요. 자기 좋을 대로 자꾸 보고자 하는 그런 편향성이 있어요. 사무엘도 기름 부으러 갔는데 장대한 사람을 보고 얘가 왕인가 보다 했는데 아니었어요. 아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예언가와 여기에 나온 성경에 나온 사무엘과 영적인 은사를 비교하면 사무엘이 탑 오브 탑입니다. 그런 분도 분별을 못한다고 하면 아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돼요. 그럼 뭐야 다른 말로 아 나는 편견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항상 그것을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고 말씀을 읽고 그분의 성품을 따라가고 성령에 그리고 정확한 사람이 나오면요 성령께서 확신을 확 주세요. 내적 확신과 말씀과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나 하나님 나라 이 싫어 나 도망갈래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마침 갔는데 다시 수락하는 배가 있네 뜻인가 보다. 이건 하나님 섭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성품과 뜻이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섭리라고 해서 다 맞아들고 다 문 열린다 다 타면 큰일 나요. 엉뚱한 데 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통 게 내 편견이죠. 내 편견대로 결정하고 내 편견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뭐야 이삭이 편견을 갖고 에서한테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야. 편해 가지고 편견 가지고 자기 안에서의 판단 내린 것들을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판단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요 주어지는 것이지 쟁투하는 게 아니란 걸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주어지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삶을 향해서 하실 일을 하시는 건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라는 조급증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같이 찌질이도 왜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들었어요? 야곱 멋있다, 야곱 훌륭하다, 야곱이 해냈다, 이것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얘를 쓰신다, 이걸 드러내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는 것 중에서 몇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몇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구원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힐문할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어떤 영화에서처럼 온 인류가 살기 위해서 반을 죽여야 돼, 그런 하나님 아니라 모두가 다 지옥 떨어질 그런 상황에서 몇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길 기뻐하시고 그 믿음에 누군데 들어오면 구원하길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 받았냐는 거예요. 그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야곱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의견과 싸우면 안 돼요. 그 야곱이 나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과 부딪히면 안 돼요. 긍휼과 은혜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러므로 언약의 때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기다리고 준비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준비할 줄 알아라. 진짜 그래요. 요셉이 그의 운명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 있잖아요. 그 꿈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뭐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게 점점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얼마나 조급증이 나겠습니까? 이때다! 지금 죽여라! 사울이 막 똥 누고 있을 때 무장 해제된 상황, 지금 그냥 죽여버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 지금이 딱 그때다.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 그러지 않아요. 도리어 빠져나왔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지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한 형제 얘기 몇 가지 제가 이야기로 말씀을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그의 방식으로 주의 은혜에 대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었어야 돼요. 야곱과 엄마가 그걸 못했어요. 그 가족 전체는 이것을 성숙하게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없었어요. 한 형제가 그 신촌 쪽에 가면 있는 학교, 예술학교, 축의예술학교 성악과를 공부하고 있을 때 20대 초반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엄마 아빠가 굉장히 신앙이네요.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굉장히 뜨거운 신앙이네요. 아, 근데 목뼈가 문제가 생겨가서 하반신 마비가 된 거예요. 하반신 마비가. 그런데 마비가 되자마자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한국에서 최고의 성악 콩쿨 대회가 중앙 무슨 콩쿨이 있대요. 너 거기에서 1등 할 거다라고 말했다는 거야. 놀랄루야. 말도 안 된 소리. 말도 안 된 소리. 그런데요, 이 가족은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형제도 신앙이 흔들림 뻔했는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사고가 난 지 13년 만에 중앙 콩쿨 조수미가 우승했던 그곳에서 우승자가 됐어요. 그리고 노래를 불렀, 나 가진 재물 없지만. 이 형제의 이름이 제가 적어왔는데 잘 안 보이네요. 네, 서준호. 네, 중앙일보에서 나왔는데요. 이곳에서 조수미나 이런 사람 배출했는데 서준호, 너 우승할 거다.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내 노력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에 반응하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수상할 때 마음속 끝없이 울었대요. 자기는 막 끝없이 울었대요. 이작 팔만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 줄리어드 음대 교수도 하시고 4살 때 소아마비였고 목발을 졌어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이분의 삶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차인홍이라고. 이분도 목발 휠체어 타고 다니기, 태어날 때부터 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20대가 넘었는데 초등학생 졸업장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로했던 어떤 사람이 음악을 가르쳐요. 바이올린 가르쳐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이올린 시작했는데 그 재능을 보고 기회를 마련해 줬어요. 누가? 졸업장은 초등학교 졸업장. 지금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사람은 미국에 음악대학 교수가 돼 있고요. 최고의 마에스트로가 되는 거예요. 마에스트로. 마에스트로는 뭔지 알죠? 지휘자.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휠체어를 하나님 날개로 그런 날개 삼아 뭐 그런 이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글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제가 감기 좀 심해서 좀 어지럽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바이올린 교수 겸 대학 오케스트라 지휘자까지 오른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9절을 가장 좋아하고요. 노래로는 Amazing Grace, 자기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에 대한 이야기라 해요. 그래서 얼마 이 몇 년 전에 Amazing Maestro라고 이 사람이 그렇게 부르고요. KBS에서도 이렇게 소개되기도 했어요. 책이 출판됐는데 휠체어는 나의 날개, 휠체어는 나의 날개, 마음과 생각이란 출판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오케스트라를 구성하시어 나를 바이올리니스트로 앉히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심벌즈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연주하면서 소리를 낼 때 서로의 소리를 돕도록 인도하셨고 각자 그분의 지혜를 바라보며 그분과 한마음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과 내가 또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연주하다 보면 각각 가장 좋은 소리를 내면서도 서로의 소리를 가장 잘 도울 수 있습니다. 완벽한 능력도 있지만 아름다운 성품도 함께 지니신 어메이징 마에스트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을 닮아가라 하시는 듯 합니다. 이게 마무리예요. 여러분 오늘 등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디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마에스트로가 돼서 그 연주를 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삶의 주의자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처참하고 찌질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언약으로 부르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스토리를 쓰고 계시고 드디어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분이십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다.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잘 분별하길 원하고 주님의 주신 축복을 하나님 따라서 처지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인생사처럼 분노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축복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